뜻깊은 좋은 승조를 맞으며 평양시 전쟁 로병 보양소 준공식이 26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 전쟁 로병들, 건설자들, 보양소 종업원들,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풍치 수류한 용악산 기슭에 새로 일떠선 보양소는 로병들의 휴식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종합적인 보양기지입니다.